애곡의 마음 손길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과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창작된 혁명 가요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순서로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가를 들으시겠습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25-1936년에 불후의 고전적 명작 혁명연구 피바다의 주제가로 지으신 혁명가요입니다. 가요는 일제의 가혹한 학살 만행으로 하여 우리 민들의 흘린 피가 바다를 잃은 당시의 참혹한 현실을 졸졸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에 대한 사무진 원한을 천백배로 복수하려는 조선인민의 피의 졸규와 피어린 투쟁으로 진종한 무산계급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신념을 안고 투쟁의 길에서 구름없이 싸워나갈 것을 힘있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가는 항일무장 투쟁 시기 항일혁명 투사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로 혁명가요 조선의 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혁명가요 조선의 별은 주체 17-1928년에 항일혁명 투사이며 혁명신 김혁이 작사 작곡하여 창작한 우리나라의 첫 수령 영상 혁명성가입니다. 혁명가요 조선의 별은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조선의 새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르러 모시고 끝없이 흠모하며 열렬히 칭송하는 우리민의 감정을 뜨겁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한길에서 변함없이 싸워나가려는 우리민의 굳은 마음과 해방된 조국 땅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뜨거운 염원을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흉명가요 조선의 별은 우리나라에서 흉명적 성가 창작의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기념비적 명작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